매일 그대와 2부 Love is in the air 존 폴 영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Love is in the air everywhere I look around. Love is in the air every sight and every sound. And I don't know if I'm being fooled, don't know if I'm being wise, but it's something that I must believe in, and it's there when I look in your eyes. Love is in the air. Love is in the air, 존 폴 영의 노래로 매일 그대와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열리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말이죠. 솔직히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전 동계올림픽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국이 싸늘한 그런 얼음장 같은 상황에서 뭐 남북한 단일팀이 형성이 됐고 북측의 예술단 또 뭐 응원단이 남측에 내려온다 하고 하니까는 관심이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가져서 보니까는 또 그런대로 재밌네. 다른 경기들도 또 이런 매력을 찾게 되고는 하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눈들이 단일팀의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 뭐 이런 것이 컸을 것 같습니다. 남북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지금 2연패를 해가지고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은 들려왔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뭐 스코어에 관한 거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뉴스 시간에 자세히 들으실 테니까. 그리고 이 얘기도 이미 들으셨죠. 그 개회식 망언한 해설자가 퇴출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평창 개회식 도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방한을 두고는 일본은 한국을 지배했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국인들이 모욕감을 느꼈겠는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해갖고 NBC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설자는 다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퇴출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망언을 해가지고 비아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요. 케이트 쿠릭입니다. 네덜란드가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놔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많이 비난, 비아냥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요. 지금 동계올림픽에서 네덜란드가 딴 메달이 110개 중에서 5개 빼곤 모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나왔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이 암스테르담이 저지되니까 이런 도시에선 스케이팅이 중요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많은 수로가 얼어붙으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곳곳을 누비면서 서로 경주를 한다. 이런 해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가 하는 얘기예요. 소셜미디어에서 선수들이 노력한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해석이다.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조롱이 이어집니다. 한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밝힌 사진작가는 네덜란드 수로가 이렇게 자주 얼어붙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갖고 아니 이제 하계올림픽 할 때는 네덜란드 사람이 수로를 이용해서 수영을 하면서 일하러 가고 마켓에 갈 것이라 하는 이런 말을 듣겠지? 하곤 비웃었습니다. 하니까는 참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그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큰 일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하는 거는 뭐 살면서 느끼는 일이지만 특히 방송을 하는 사람들 한마디 말을 할 때는 꼭 좀 가슴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 말이 과연 제대로 된 얘기인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제대로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뼈아프게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음악 감상하는 거는요 뭐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수많은 이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 루틴 가운데 하나거든요. 경기에서 긴장감 해소하는 건 뭐 좋은 성적 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가 되겠죠. 근데 스노우보드 하면은요 정말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스노우보드 선수 가운데 올드팝 즐기는 선수가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서 남자 스노우보드 슬롭스타일에 출전한 선수는요. 자기는 이 노을즈 노래를 좋아합니다. Riders on the Storm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고 또 스웨덴의 스노우보드 선수는요. 이 퀸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이제 Under Pressure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얘기를 하고 힙합, 랩 이것도 스노우보드 선수한테는 인기 메뉴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피겨 여왕이죠. 러시아 출신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는 올드팝 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엑소를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엑소 모든 멤버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엑소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고 경기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엑소가요, 평창올림픽 폐회식에서 공연을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와, 이 러시아의 메드베데바 선수 폐회식이 유난히 가슴에 남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엑소 노래 준비했습니다. Yeah. Okay. 으르렁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두런저런 쳐다볼 때 귀까지 갖다 멋진 숨설 때 날 미치게 만드는 엑소의 으르렁이었습니다. 2월 12일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대 살핍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위대하다 추대받는 대통령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1809년 오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노예해방선언, 노예제 폐지란 업적을 남겼죠.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 관련뿐만이 아니라 당시 침체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킨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민의 눈높이를 가장 잘 맞췄다 인정받는 링컨, 오늘은 링컨의 날이랍니다. 영원한 리베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한국의 간판 축구선수이자 감독이었던 홍명보 선수입니다. 영원한 리베로는 그의 별명이니까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그리고 2004년 미국 월드컵 당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킨 그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500여 년 역사를 지닌 청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1912년 오늘에요. 청나라는 우리 구한말하고도 연관이 많은 나라이자 세계 중심이라는 중국 대륙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왕조를 이어왔죠. 하지만 우리의 조선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들면서 열강의 침입, 신해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인 푸이에서 청나라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그날이 바로 1912년 오늘이랍니다. 참고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의 일생을 그린 영화 마지막 황제는 아카데미 시상식 부문에서 9개의 부문을 석권한 최고의 영화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가요계를 보면요. 여자 아이돌 시스터 멤버 소유의 생일도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소유하고 성시경이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뻔한 이별. 짧았던 하지만 뜨거웠던 그래서 힘들었던 뻔한 이별 얘기 한 번씩 생각나고 조금씩 잊혀지겠지 근데 내 시간이 멈췄어 오늘 되뇌이다 몇 시간 같은 몇 분 보내 아직 아파야 한대 한동안 들었대 그래야 널 잊을 수 있대 그런 말이 싫어 또 한 번 울고 허전한 뻔하진 않은 이별과 잊은 듯 아닌 듯 조금은 무뎌진 듯 어제보단 무덤덤 애써 지워보려 누구라도 만나보면 위로가 되진 않을까 바쁘게 집을 나서서 텅 빈 가슴은 채워지질 않고 괜찮은 척하면 울컥하며 다시 네 생각이 나 아직 아파야 한대 한동안 그렇대 그래야 널 잊을 수 있대 그런 말이 싫어 또 한 번 울고 허전한 마음에 밤새 너를 불러보다가 함께 잠이 든다 철없건 짧았던 뻔하진 않은 이별과 말이 싫어 또 한 번 울고 허전한 마음에 밤새 너를

매일 아침 가슴이 두근거리며 출근하는 직장인이 몇이나 될까? 이제 막 사내 연애를 시작한 연인이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 외에는 대부분 한숨을 내쉬며 직장에 나간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은 한 번이라도 사표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단다. 이유를 물어보면 구구절절이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눈에 가시 같은 동료가 있다. 새로 옮긴 부서가 싫다. 업무가 너무 많다. 월급이 잘 안 오른다. 회사 업종이 비전이 안 보인다. 그렇다고 다 사표를 쓰는 것은 아니다. 나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 때문이다. 캐리어 코칭 전문가 오철숙 씨는 어떤 문제건 잘게 쪼개서 단순화하고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것, 이렇게 권한다. 큰 고민거리도 채 썰듯이 잘게 쪼개서 자그마해지면 하나하나 해결하기가 수월해진다. 올림픽 사격 부문에서 3연패를 한 진종호 선수는 사격은 시합에서 60발을 쏴야 하지만 저는 한 발 한 발에 집중을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보다는 총 한 발을 쏠 때마다 최선을 다하자고 자기 암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운 과제들도 한 건 한 건 나누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직장 상사의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나와 다른 것이 문제인데 직장이나 업무, 동료 등 다른 조건이 견딜만하다면 상사의 스타일에 나를 맞추든지 상사의 성격을 못 바꾸니까 그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편이 낫지 않을까? 지속되는 모멸감이나 불합리한 지식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부당함은 차근차근 기록해두었다가 현명한 방법으로 항의하면 되는 것이다. 바꾸기 힘든 그 사람의 천성 때문에 속을 부글부글 끓이기보단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속 편하다. 그 상사를 제외한 다른 조건의 장점이 훨씬 많다면 그 직장은 감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든 잘게 쪼개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문제는 단순하게 만들어야 풀린다는 것이다. 유인경 기자의 책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중에서였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단 것을 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그런데 왜 모모 앞에 있는 색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단 것을 모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모모 인공위성의 노래였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빌리 조엘의 My Life였습니다. 그 청중들 열광하는 소리, 진짜 그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후끈후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본 팬들의 열광적인 호응이었습니다. 도쿄돔에서 열린 콘서트 중에서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쯤이면은요, 따끈한 차 한 잔 드시고 싶은 생각이 나게 되죠. 그런데 이 너무 뜨거운 차는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분, 하루 한 잔 이상 술을 마시는 분,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뜨거운 차 마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북경대학 연구팀이 성인 남녀 한 46만 명 정도를 9년 동안이나 쭉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담배 피든지 하루 한 잔 이상 술 마시는 사람이 뜨거운 차를 마시면은 식도암 발병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지더라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뜨거운 차가 식도 조직을 손상하게 하고 여기에다가 흡연, 음주 더해지면 상처가 커지면서 발암 위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도 발표했었죠. 섭씨 65도 이상의 차는 식도암 발병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는 자료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뜨거운 음식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아 시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뜨거운 것이 꼭 차만이 아니라 뭐 뜨거운 거 하면 제일 먼저 순두부가 생각나네요. 얘 뜨거운 건 잘 식지도 않아요. 순두부 뜨거운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펄펄 끓는 국물 같은 거 이거를 어이 시원해 어이 시원해 하면서 입청장 대면서 먹는 거 이거는 진짜로 식도에는 안 좋은 그런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드실 때요 내 건강을 위해서 맛은 조금 포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바보 같은 미소 조갑경입니다.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 나에게 세상의 모두를 얘기해 주지만 나의 어둡고 슬픈 뒷모습을 감싸주지 못해요. 조갑경의 노래였습니다. 바보 같은 미소 들으셨죠? 매일 그대화입니다. 이 시간은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A 앱 제공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당시 소박한 청년들의 삶을 노래했죠. 욕심 없는 마음, 4월과 5월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요, 이 4월과 5월이 자기들이 만들어 부른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그 곡이 알고 싶다. 오늘 러빙 스푼풀의 부치스툰, 이 곡을 4월과 5월이 번안해 불렀죠. 욕심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남가주 겨울은 완전히 제끼고 그냥 봄으로 가나보다 했더니만 이번 주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흐리고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낮 기온도 50도 중반에서 60도 뭐 초중반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에서는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 비 오락률 50%, 수요일은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빗길 운전하신다면은요, 운전에만 신경 쓰시고 안전운전하시고 또 댁에 계시면은요 빗소리 즐기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인 남상일의 낭만에 대하여 전해드리면서 매일 그대와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혜량이었습니다. 젖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토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한 곳이